Ladies and gentlemen, Welcome to the Premium Club. 오늘의 신청곡은 장미화의 안녕하세요. 홍진영과 DJ 아웃사이더가 부릅니다. Let's go. 너라는 애도 없이 잠 못 이루는 매일 밤이 눈에 보내 나 바꾸는 온도계 해맞지 말건 하얀 눈에 눈물이 마르도록 아껴줄게 그대가 내 마음에 들어와 살며시 나를 감싸잖아 지우던 그날의 폭은 아무 말에 그건 말이야 너뿐이라고 내게는 오직 한 사람 나 그뿐이라고 내게는 마지막 사랑이 너와 내가 만들어갔던 영화 속의 주인공은 너기야 사랑의 목마른 내 마음의 태기야 그대께 마지막 소천사 영원히 너를 지켜주고 내가 사랑은 바보 같은 것도 팔을 벌리고 같은 곳을 바라다 보는 것이 내게는 모든 것 사랑은 믿어낼 거라고 그대가 말하고 말해도 너만은 나만의 거라고 말하겠어 내 맘은 떠나지 않아 사랑은 바보 같은 것 변하지 않아 내 맘은 떠나지 않아 사랑은 바보 같은 것 두 발을 버리고 가슴 곳을 바라다 보는 것이 내게는 모든 것 소리 질러